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요? 한국에서? 그냥 전혀 안 먹고 전혀 안 먹고 네 많이 거고 운동해야죠. 운동 헬스장 같은 데는 안 가봤죠? 자주 가는 거 아니지만 일주는 한 번 가요. 아,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? 헬스장. 네. 저 알려주세요. 저도 가고 싶어요. 체대에서. 아 진짜? 네. 언제 하는 거예요? 공짜예요? 네 공짜예요. 아무나 갈 수 있어요? 아니요 교육대학생만. 네. 그냥 다른 학과 대학생도? 네네네 갈 수 있어요. 언제 좀 알려주세요. 언제 언제요? 몇 시? 저는 보통 6시 가는. 일주일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거예요? 아 네. 아 아니요 그냥 아무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. 신청 같은 거 해야 돼요? 신청 안 해도 돼요. 네. 그냥 네네네. 시간 날 때 탁 가서 운동하고 오면 돼. 네네네. 난 이제 가야겠다. 또 막 이제 패션 같은 게 사소하게 들어가면 다이어트 네? 같은 것도 있는데 네. 한국 친구들은 제가 지금 교정했잖아요. 네. 이걸 진짜 많이 해요. 네. 성형도 많은데 저 교정도 많은 게 약간 성형은 좀 무섭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무서운 것도 있고 이렇게 턱은 성형하기가 좀 위험하다는 말이 많으니까 교정은 진짜 어릴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처럼 대학교 와서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. 저도 중학교에서 해봤어요. 했어요? 네. 근데 그때는 잘 했지만 지금은 또 삐뚤어져요? 네. 그렇죠. 이게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다고? 네. 그래도 그 딱 하면 좀 달라지긴 한다고 하더라고요. 2년 네. 동안 하는 건데 네. 또 교정도 진짜 거의 옛날에는 교정을 하면 막 부잣집 애들이 이렇게 교정하고 막 교정하면 엄청 못생겨진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. 이거 네, 딱 지면 네. 그리고 이게 막 쇠가 이에 붙어있으니까 징그럽기도 하고 네. 놀림도 많이 받아서 좀 네. 진짜 급하거나 꼭 필요한 친구도 아니면 안 했는데 이제는 뭐 교정 남들도 하는데 나도 네. 해주세요 엄마 이러고 네 항상 그래서. 밥 먹은 후에도 거울 많이 봐야 해요. 그렇죠. 네. 저도 아까 뭐가 거울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서 맨날 뭐 껴있고 네. 제가 다음 주에 이를 뽑거든요. 그래가지고 무서운데 또 예뻐질 거 생각하면 또 조금 기분 좋다가 또 무섭다가 이렇게 네.